우연히 늦은 밤 널 마주쳤을 때 내 마음은 또 내려앉았어. 새로운 사람과 아무렇지 않게 날 외면하던 너 이렇게 쉽게 잊을 거라면 그토록 쉽게 떠날 거라면 왜 너는 그날 밤 내 손을 잡은 건지 내게 웃어주던 네 모습 나는 아직 잊지 못해서 매일 밤 이렇게 또 잠 못 이루네 내일은 꼭 널 잊어보려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널 몰랐던 처음 그때처럼 너의 모든 걸 지워버릴게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보란 듯이 낮을 살아볼게 Goodbye 계속 아른대는 것 시선일 수 있다면 무슨 수를 써야 널 보낼 수 있지 이젠 행복했던 기억도 날 괴롭히고 있어 두 눈 부릅 뜨고 거울 속을 보다 더 잘해줄 걸 생각했던 모두 끼고 그만 누른 너의 번호에 날 반기듯 컬러링은 날 대신에 계속 울어 유난히 추웠던 겨울밤 우리 같은 이불 속에 너와 나 왜 나는 그날 밤 내 품에 안긴 건지 내게 웃어주던 네 모습 나는 아직 잊을 수가 없어서 오늘도 이렇게 내일은 꼭 널 잊어보려 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어떤 처음 그때처럼 나의 모든 걸 지워버릴게 아무 의미 없었던 것처럼 보란 듯이 낮을 살아볼게